안녕하십니까. 내과 전문의와 신장내과 전문의 조동혁입니다. 오늘은 자폐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폐증이란 다양한 양상의 신경발달장애로서 인지발달의 저하, 사회적 적응상태, 소통장애, 상동증, 즉 반복행동 등을 동반하는 발달장애로서 다양한 양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다양성 때문에 영어로 예전에는 어티즘이라 하던 것을 어티즘 스펙트럼 디스오더라고 해서 일컫고 있습니다. 미국 질병예방센터의 2012년 통계에 의하면 88명 중에 한 명이 자폐증을 앓고 있다고 밝혀졌었는데요. 불과 2년 후인 2014년에 통계가 68명의 소아에서 한 명이라고 폭발적인 증가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원래 자폐증은 1908년 처음 보고가 되고 정신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서 정신과에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2004년에 일란성 상둥이에서 한 아이가 자폐증이면 환경과 관계없이 다른 아이 자폐증 확률이 95.7%까지 있다고 보고가 나오면서 이것이 단순히 환경 문제가 아니라 유전자와 생리 현상의 문제라는 것이 예측되면서 이쪽의 전문인 내과 측에서 연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지난 10년 동안 대부분의 자폐증이 완화해서 글루타치온의 결핍이 된다는 보고가 나왔고, 그후 글루타치온의 생성을 관여하는 유전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2007년에 나왔고, 올해인 2015년 4월 UCLA에서도 글루타치온의 생성에 관여하는 유전자 두 개의 결함을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2007년 글루타치온의 생성 유전자의 결함에 있다는 보고가 있은 후 내과 의사들 중에 치매 환자에서 글루타치온을 주사하던 의사들이 경험을 토대로 글루타치온이 부작용이 없는 이유로 자폐증 환자에서 글루타치온을 투여하였는데 극적인 좋은 결과를 보는 환자들이 속속 들어 생기게 되었습니다. 2001년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캘리포니아의 모든 자폐증 환자가 등록되어 있는 Department of Developmental Service의 자료에 의하면 자폐증 환자 16만 8,461명을 14년 동안 조사한 결과 정신지체가 없거나 아주 미미한 정신지체가 있는 자폐증 환아에서도 간질로 인해 사망의 확률이 일반인보다 33.1배 높다고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 글루타치온은 뇌에서 산화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손상이 있기 전에 환원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글루타치온이 결핍이 되어 뇌의 산화작용이 심해지면 뇌의 손상이 더 가게 되고 이렇게 오랜 동안 손상이 되게 되면 결국 간질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자폐증은 최근 10년 만에 많은 것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공해가 많은 현대사회에 급증하고 있는 자폐증 환자들에게 많은 치료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